remember you. I don't remember anymore. Don't remember you. I don't know who you are. 먼지 쌓인 거울 속 초라하게 비춰진 모습, 초점 없는 검은 눈빛. 수가 없어. 어디부터 시작된 건지 끝은 어딘지 남겨진 바람처럼 밀리듯 살아가. 흐려져가는 기억 사이로 선명히 남은 건 외롭게 홀로 남은 너라는 기억뿐.